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소화하신 연설,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를 러시아 나우두카 포르마토 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